마동이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0일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 대사는 기억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아부들 파타흐 RCC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사가 전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기억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김용남 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랜 친선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와 조선 사이의 관계가 앞으로도 좋게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